예. 우리 말씀 나눈 후에 여러분의 묵상들 더하여 함께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8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럼 또 질문해 봐야겠죠? 기독인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하죠? 왜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고백입니까? 왜 교회는 대림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것일까? 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매해마다 말하는 것일까? 답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벽한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럼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해봅시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성경을 펼쳐볼 때마다 알게 되지만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가지고 오실 그 나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여주신 것처럼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의 나라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의 저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 성경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폭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말뿐입니다.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반어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은 늘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정해놓으셨다. 통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영어 번역은 through라고 해놨습니다. 통하여.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것. 이렇게 눙치면서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수준에 머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통하여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헌금을 많이 하고 어디 가서 봉사를 많이 해서 내 선한 행동을 누적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삶의 길에 동행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또 질문해 보아야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까?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바보같이 우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수년 전에 그를 추모하기 위해 들렀던 봉하마을의 영상관이 떠올랐습니다. 그 추모 영상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닮은 짧은 영상이 상영이 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지도자로서의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공과 과가 있겠지만 불의에 대해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저항하려 했던 그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느낌이 오늘 말씀 묵상 속에서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라는 것은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헤아림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 어떤 삶일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말씀에서 그 힌트를 다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우리 성경 퀴즈 한번 해볼까요? 산상수훈, 산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네, 그건 맞았습니다. 몇 장이죠? 네, 5장, 6장, 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6장이 있습니다. 6장. 6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팔복은 5장에 나오고요.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 시대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서요, 약자들은요,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죠? 그 시대에서 약자들은요, 복지제도 안에 살 수 있습니까? 그 시대의 약자들은 국가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상황 속에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시대의 약자들은 누군가 베풀어주는 자비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요,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자비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자비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아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성벽에 서서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럼 또 누가 찾아올까요? 구경꾼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구경꾼들이 나팔을 불어서 가난한 사람 모아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아가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소문을 내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방식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다. 너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 방식을 싫어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지만,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에게 힘이 모이게 하는 위선자의 모습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비를 이렇게 베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너를 막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제어하고 숨겨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숨겨라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늘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사랑의 발현, 자선의 행동 언제 가능해질까요?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예, 사랑의 눈 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눈이 먼 정도.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사랑은요, 무모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 요소가 있어도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게 사랑의 눈먼 상태이죠. 바로 이러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할 때 늘 무모하시죠. 아들을 보낼 만큼 무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던질 만큼 무모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냈다는 사실조차 잊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 침묵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먼 하나님, 너무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베풀어 놓고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자기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의 눈이 멀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너희 안에서 계속 샘솟아 나야 한다.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주느라 힘들지 않고 드러내어 자랑하는 사랑이 아니기에 받기에 수치스럽지 않은 사랑이 너희 안에서 계속 솟아나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사랑의 눈이 멀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도 잊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베풀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잊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눈먼 삶을 살아갈 때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 우리가 그 사랑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눈먼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수년 전에 이런 강론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약점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의 입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헤아려 봅시다. 성찰해 보고 묵상해 봅시다. 사실은 정반대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조용히 우리 옆자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정교회 감독 중에 한 분인데요. 칼리스토스 웨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 가라고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지옥에 가라고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사랑에 응답하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확하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두는 장소입니다. 대림절의 기간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사랑의 눈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을 잊을 정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격려하기를 그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베풀었다는 것조차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의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거둠의 기도 드린 후에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묵상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